명선 멀리로 널이 지는 저녁이면 저생 딸 울어러 시름에 오는 저 목동아 나그네 서러운 신세 잡초만이 우거진 벌판길을 양떼벗을 삼고 흘러 흘러오는 마음 서글퍼라 산이슬 내리는 또 하루의 새벽이면 잔별을 헤아려 떠나야 하는 저 목동아 나그네 외로운 신세 찬 바람 속 끝없는 벌판길을 양떼벗을 삼고 흘러 흘러가는 마음 서글퍼라